비가 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만 같아 그냥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 날 스치고 지나간 바람에 실린 향기가 피를 불러올 것만 같아 지나갈 때마다 우산을 들고 있는 날 한 번씩은 모두 쳐다보고 가 하지만 난 알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비가 내려올 거라는 걸 한 방울씩 뚝뚝뚝 어깨 위로 뚝뚝뚝 떨어질 때면 다시 내 맘도 설레잖아 하나 둘씩 뚝뚝뚝 자꾸만 두근거리네 너와 함께 했던 지난 날처럼 네가 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만 같아 친구들은 모두 아니라 해도 하지만 난 알아 이 비가 그치기 전에 네가 돌아올 것만 같아 한 방울씩